생각이 흐르고 감정이 지나가도 지금 여기 이 순간만큼은 오롯이 나에게만 머물러도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아주 특별한 선택을 했습니다. 과거의 걱정이나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오직 현재의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로 한 것입니다. 편안한 자세를 취해보세요. 의자에 앉아있다면 등을 곧게 세우고 바른 바닥에 편안히 놓으세요. 눈을 감거나 반쯤 감고 주변의 소음은 그저 배경으로 흘려보내세요. 손을 무릎 위에 편안히 올려놓고 어깨에 힘을 빼세요. 턱을 살짝 당기고 목과 머리가 자연스럽게 일직선이 되도록 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보세요. 이 시간 동안 어떤 생각이 떠올라도 괜찮습니다. 그 생각들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마치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면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함께 현재라는 이 소중한 순간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숨을 쉬고 있습니다. 숨이 코를 통해 들어오는 것을 느껴보세요. 시원하고 깨끗한 공기가 폐를 채우는 것을 느껴보세요. 가슴이 부드럽게 올라가고 천천히 내쉬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평화롭게 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숨이 입이나 코를 통해 따뜻하게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몸의 긴장이 함께 빠져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가슴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다시 천천히 들이마시세요. 나의 호흡은 나를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합니다. 호흡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당신의 호흡이 현재의 닻이 되어줍니다. 천천히 내쉬면서 나는 이 호흡과 함께 현재에 안전하게 머물고 있습니다. 각각의 호흡이 당신을 더 깊이 현재로 데려갑니다. 걱정도 계획도 후회도 모두 호흡과 함께 멀어져 갑니다. 들숨.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있을 곳입니다. 날숨. 나는 완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들숨. 이 호흡이 나를 현재로 인도합니다. 날숨. 나는 평온하고 집중되어 있습니다. 호흡의 리듬에 몸을 맡겨보세요. 억지로 조절하려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호흡의 흐름을 관찰해보세요. 호흡이 당신의 스승이 되어 현재 순간에 머무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계속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나는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호흡과 함께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여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내 몸을 느낍니다. 발끝부터 시작해보세요. 발가락들이 신발이나 양말과 닿아있는 감촉을 느껴보세요. 발바닥이 바닥이나 신발 밑창에 닿아있는 느낌. 내 발은 지금 여기 땅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리의 무게감을 느껴보세요. 허벅지가 의자에 닿아있는 감촉. 다리 근육들의 상태. 나의 다리는 나를 안정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엉덩이와 허리가 의자나 바닥에 닿아있는 감각을 느껴보세요. 등이 등받이에 기대어 있는 느낌. 나의 몸은 지금 이 순간 편안하게 쉬고 있습니다. 어깨와 팔의 무게를 느껴보세요. 팔이 자연스럽게 늘어져 있거나 무릎 위에 놓여 있는 감각. 나의 팔과 어깨는 긴장을 놓고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목과 머리의 자세를 느껴보세요. 머리가 목 위에 균형 잡혀 있는 느낌. 나의 머리와 목은 자연스럽고 편안합니다. 얼굴 근육들을 느껴보세요. 이마, 눈꺼풀, 볼, 입술, 턱 모든 긴장을 놓고 부드럽게 나의 얼굴은 평화롭고 고요합니다. 천천히 호흡하면서 지금 이 순간 나는 내 몸 전체를 온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몸의 온도를 느껴보세요. 옷과 피부 사이의 감촉, 공기의 온도. 나는 이 모든 감각을 통해 현재에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심장 박동을 느껴보세요. 가슴 속에서 규칙적으로 뛰는 심장의 리듬. 내 심장은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충실히 뛰고 있습니다. 나의 몸은 현재라는 집에서 편안히 쉬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의 상태에 부드럽게 주의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을 관찰합니다.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고 있나요? 그 생각들을 판단하지 말고 마치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듯 바라봐 주세요. 내 생각들은 와도 좋고 가도 좋습니다. 걱정이나 계획, 기억들이 떠올라도 괜찮습니다. 그것들에 휩쓸리지 말고 멀리서 바라보는 관찰자가 되어보세요. 나는 내 생각들의 관찰자입니다. 나는 생각 그 자체가 아닙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나는 생각들 사이의 고요한 공간입니다. 생각과 생각 사이의 짧은 침묵을 느껴보세요. 그 고요한 공간이 바로 현재입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나는 완전히 평화롭습니다. 감정들도마찬가지입니다어떤감정이일어나도그것을있는그대로받아들여보세요내감정들은파도처럼일어났다가사라집니다나는감정들이흘러가도록허용합니다천천히호흡하면서지금이순간나의마음은맑고고요한호수와같습니다호수표면에잔물결이일어도호수의깊은곳은고요합니다당신의마음도마찬가지입니다나는마음깊은곳에평화로운고요함과연결되어있습니다이고요함이나의진정한집입니다과거의기억들이떠올라도미래의걱정이스쳐가도당신은지금여기이고요한중심에서모든것을바라볼수있습니다나는지금이순간의평화속에안전하게머물고있습니다현재가나에게주는선물을받아들입니다이제현재순간이당신에게주는모든선물들을느껴보겠습니다지금이순간은완전하고충만합니다주변의소리들을들어보세요시계소리바람소리멀리서들리는소음들이모든소리들이지금이순간의교향곡을만들어내고있습니다나는현재의소리들과조화롭게공존하고있습니다코로들어오는냄새나향기를느껴보세요공간의공기옷의냄새혹은다른향들나는현재의향기를통해지금여기에있음을확인합니다이만의맛을느껴보세요혀의감촉치매의느낌나의모든감각이현재라는순간을생생하게만들어줍니다눈을감고있다면눈꺼풀너머로보이는빛과어둠을느껴보세요지금이순간나는모든감각으로현재를체험하고있습니다천천히호흡하면서이순간은내가필요로하는모든것을가지고있습니다과거에서무언가를찾을필요도미래에서무언가를기다릴필요도없습니다지금이순간이완전합니다나는현재의완전함속에서만족하고있습니다지금이순간나는충분합니다이순간의고요함이순간의평화이순간의생생함모든것이당신의것입니다나는현재라는선물을온전히받아들입니다매순간이새로운기회이고새로운시작입니다깊게호흡하면서지금이순간나는완전히살아있습니다현재가나를감싸고나를보호하고나를사랑합니다나는지금여기서완전하고온전한존재입니다곧이명상을마치고일상으로돌아가게될것입니다하지만지금느끼고있는이평화로움과집중력을일상에서도유지할수있습니다나는언제든지호흡으로현재로돌아올수있습니다바쁜하루중에도잠깐멈춰서세번의깊은호흡을해보세요그것만으로도현재로돌아올수있습니다나는걸을때도현재에머물수있습니다발걸음을느끼며걸어보세요발이땅에닿는감촉몸의움직임을의식해보세요나는먹을때도현재에머물수있습니다음식의맛향식감을온전히느끼며먹어보세요나는대화할때도현재에머물수있습니다상대방의말을온전히듣고내말을의식적으로해보세요현재순간은항상나와함께있습니다과거의걱정이나미래의불안이찾아올때마다이렇게말해보세요지금이순간나는안전합니다지금이순간모든것이괜찮습니다지금이순간이내가살아가는유일한시간입니다천천히호흡하면서나는현재라는집에서언제나평화를찾을수있습니다이제천천히일상의의식으로돌아가겠습니다발가락을살짝움직여보세요손가락을움직여보세요목을좌우로살짝돌려보세요깊게숨을들이마시고어깨를으쓱해보세요팔을살짝늘려보세요천천히숨을내쉬면서준비가되면천천히눈을떠보세요서두르지마시고자연스럽게주변을둘러보세요현재의시각으로세상을바라보세요나는지금이순간에온전히깨어있습니다나는현재의평화를일상에서도유지할수있습니다지금이순간나는완전히여기에있습니다이평화로운상태를기억해두세요언제든지호흡을통해이곳으로돌아올수있습니다오늘이소중한시간을자신에게선물해주신당신에게감사드립니다현재의당신은완전하고아름답습니다지금이순간나는완전히여기에있습니다